세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들이 5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진행된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논리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중심거리에 모여 대역죄, 범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정치적 추문에 휘말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CNN방송, 카타르의 알자제라 위성텔레비전방송,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도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데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